생각는 것은 한 잔의 커피와 갑속에 두둑한 담배. 해장을 하고도 버스값이 남았다는 것. 가난은 내 직업이지만 비춰오는 이 햇빛도 예금통장은 없을 테니 난 떳떳하다.